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지? 신경 거슬리게 하는군. 어이! 아까부터 자꾸 시끄럽게 울어대는 게 너냐? 난 유기체엔 관심 없어. 방해하지 말고 썩 꺼져. 거울을 보아하니 버려진 고양이 같은데.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. 대체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거야? 지저분한 털이며 더러운 발바닥. 그래도 말랑말랑하고. 어이 고양이, 입자 가속은 할 수 있냐? 위상 변화는? 너 같은 털뭉치보단 내 다이너모가 훨씬 낫지. 뭐 팔걸이로는 쓸만하군. 고양이 폭신 모드 전개! 레이저 추정 모드! 꽤 괜찮은 고양이군. 여기 튀긴 건빵이 좀 있는데 먹어볼 테냐? 안 먹어? 그럼 이 뽀루 쿠키는 먹을 수 있나? 안 먹는군. 치. 너도 다 큰 고양이 같으니 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. 잠깐, 애래 나무 열매가 있었지? 고양이 너, 그건 먹을 수 있겠지? 그래, 착한 고양이군. 뭐야, 갑자기 문은 왜 긁어? 나가겠다 이거냐? 빗속에서 어렵게 데려와 줬더니 이 은혜도 모르는 놈. 받아 먹기만 하고 결국 나가겠다는 거냐? 그래, 가버려라.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. 뭐야, 이 문 밖에 있는 고양이들은? 너 가족이 있었던 거냐? 다들 새끼 고양이인 걸 보니 네가 어미 고양이인 게로군.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누군가를 찾은 거냐? 나 원치. 어이 고양이, 남은 애래 나무 열매나 다 가져가라. 엄마 말 잘 들어라 이 자식들아.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. 아까운 열매만 낭비. 다이나무나 수리해야지.